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맞으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0일 경축 모임과 우리나라 사진, 도서, 우표 및 수공예품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. 행사에는 러시아 외무성과 정당 단체 인사들, 러시아 고려인 통일연합회 인사들,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,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.